여러 배 I don't care 마이크 잡은 굽 수저 여러 배 But okay 다 못 익은 것들 스테이 여러 개 거듭 벌써 씹어 죽겠다 에이 저녁에 World business 핵심 섭외 일스니 맥진 많지 않지 이 클래스 가진 만기 종량의 악진 반지 마이크 번지 마이크 번지 Black black 전진 망할 것 같았겠지만 I'm fine sorry 미안해 Billboard 미안해 Worldwide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미안해 엄마 대신해줘 네가 못한 협력 우리 콘서트 절대 없어 퍼져 지금 죽어 놀아